걸었을 때 내 발걸음도 멈춰서 Maybe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 순간 느낌을 기억해 왠지 불안해 다시 볼 수 없을까봐 Zone, blink twice and then you're gone 혹시 너도 나처럼 힘이 들까 만약에 차가운 세상에 부딪혀 지칠 땐 날 만날 때까지만 제발 잡아줘 날 찾아보려 아무리 달려도 점점 멀어져가는 너 Day and night, high and low 오늘도 난 하늘 넘어 널 향해서 미쳐 I just wanna know You were meant for me, so I'll be there for you. I just wanna know if it's the way you act, the way you act.